남조선 신문 노동과 세계에 의하면 남조선의 박근혜 정권 퇴진 부산운동본부가 6일 부산에 있는 괴뢰 해군 작전사령부 앞에서 미국과 괴뢰 호전광들의 북침 합동군사 연습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.